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깥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이미 뭐 지옥에 버려졌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심판받을 거다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 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나라와 영원의 행복을 마련했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하느님이 있는지, 우리가 하느님의 자식들인지, 우리를 위한 하느님 나라가 있는지, 영원의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받을 거라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것을 준비될 것,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그 영원한 행복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은 뭐 시험처럼 치면 이미 100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은총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은총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끝까지 가는가 하는 것, 예.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냐 버려두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총을, 이미 받은 약속을 살아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겠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깊은 소식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 잘 간직하고 또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총들, 이미 약속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에 가집시다.